같진 않나 내 연애 세포들은 다 얼어 죽었나 더 움직이질 않네 너무 무료해 나 혼자 뭐해 요즘 내 애인은 전에 못난 TV 해보고 싶다 뜨거운 연애 누구 나랑 연애 안 해볼래요 내게 불장난 좀 쳐줄래 겨울 이불 속 겨울 이제 탈출하고 싶은데 우오오오. 내 짝 대체 어디 있나요 내게 미치게 만들어줄게 혹시 나 봄에 온다면 그땐 괴롭힐 거예요 Thank you.